안녕하십니까. 비밀의 제 청취자 여러분, 애청자시죠? 이거 비디오니까, 동영상이니까 말이죠. 한 주만에 또 뵙습니다. 한국은 언제 편해질까요? 점점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유엘에 나온 것처럼 외세의 간섭이 무척 심해요. 이럴 때 말이죠. 우리 신자들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할까 고민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이에요. 오늘도 아침에, 그러니까 어제 한국으로는 이제 어저께 저녁이 될 텐데, 스트리밍이 좋았는데 지금 스트리밍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버퍼링이 조금 있을 겁니다. 조금 이해를 하시고, 아마 목소리는 계속 버퍼링이 있어도 나가죠. 그래서 그냥 화면이 조금 안 좋아도 여러분들 좀 목소리는 계속 나가니까 그냥 좀 양해를 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날이 어떤가요? 가물다고 하는데, 사람이 우리가 육신적으로 좀 힘들면 말이에요. 마음도 좀 힘들고 정신도 좀 힘들고 그래요. 뭐 이전에 우리 그 부흥 강사님, 특별히 영빨 굉장히 세신 분들은 뭐 이렇게 사람이 악한 환경에 처하고 궁핍하고 고통 중에 처하면 하나님께 매달리더라. 그런데 잘안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아무래도 몸이 지치면 마음도 지치고, 몸이 괴로우면 마음도 괴롭고,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고 그런 것 같아요. 뭐,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지만, 한국이 가물다고 해요. 그렇죠? 가물고, 또 부동산 값도 막 요동을 친다고 그러죠? 한국에서는 어떻게 또그 반응을 보일지 모르지만, 미국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올렸단 말이에요. 이것이 항상 영향을 미치죠, 한국에. 금리를 올렸다는 거는 미국의 경기가 그래도 조금 살아났다는 거거든요. 조금 살아났다는 거예요. 경기가 안 좋으면 금리를 0%까지 내려요. 왜냐하면 이 나라는 다 외상으로 사잖아요. 외상으로 사는데 이자를 많이 물면서까지는 안 사거든요. 그래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만 불짜리 무슨 물건을 사는데 그걸 5년이나 10년에 나눠서 갚아. 이자를 내가 하나도 안 물을게.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경기 진작을 위해서 그 이자율을 낮추고 그러는데 이자율을 0.25% 올렸죠. 이건 경기가 조금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자를 조금 물더라도 사람들이 물건을 산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미국 돈이, 여러분들, 제가 경제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아닌데 그냥 우리 일반인이 아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국 돈을 엄청 갖다 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엄청 갖다 쓰니까 미국 금리를 올리면 말이에요. 아무래도 한국 금융권에서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저는 한국 금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미국보다는 훨씬 높아요. 몇 번은 훨씬 높습니다. 제가 차를 어떨 때그 이자율 하나도 없이 5년 분할로 갖고 올 때도 있거든요. 저 개인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런 일들이 쉽지 않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그 대출 금리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뭐 한국의 경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고 경제가 얼마나 살아나는지는 모르지만, 대출 금리가 늘어나면 그렇지 않아도 가계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또 추경 예산 또 아직 이렇게 통과는 안 됐죠. 그런데 그거 갖고 인사 문제, 인사청문회 때뭐 결격세를 보이는 분들을 임명을 강행하겠다 그랬더니 야당 측에서 뭐 어림도 없어 뭐 이러고 이제 추경 그거 갖고 뭐 딜하려고 뭐 그런다면서요. 그런데 아무튼 뭐 대충 지지도가 높으니까 뭐 정권이 원하는 대로 되겠지요. 되는데 추경이 또 10조 넘게 또 책정이 되면 그만큼 빚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빚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서민들 등골이 휘거나 그렇게 하죠.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하니까. 준조세 그거 안 없앤다고 했잖아요. 그현 대통령이 안 없앤다고 했으니까 천상 세금을 늘릴 수밖에 없겠죠. 이전 정권에서도 세금을 도무지 늘릴래야 늘릴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죠? 물론 재벌들은 그냥 두고 담뱃세를 올렸잖아요. 한 갑에 2,000원씩.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세금 조달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저도 참 그게 궁금해. 아무래도 채권을 또 발행해야 되지 싶기도 하고 뭐 그런데 뭐 지나가는 말로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후보 시절에 그랬어요. 그1% 세금을 올리면 15조를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세금을 올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그것이 반발에 부딪히면 뭐 채권을 또 발행을 해야 되겠죠. 채권 발행은 빚이 늘어난다는 거고 아무튼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 일단 그 15조라는 돈은 마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계획을 짠 거지요. 근데 이럴 때에 미국에서 0.25%를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죠, 미국에. 그래서 이게 또 우리들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러분, 가뭄이고, 또, 부동산 값이 너를 뛰고 있다고 하고 치솟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금리는 올라가고 이와 같이 육신적, 육체적 삶이 퍽퍽하고 도무지 태평성대는 고사하고 조금이라도 좀 안정을 누려볼까 싶은데 그게 그렇게 환경적으로 따라주지 않는다. 이랬을 때 우리가 마음도 힘들고 정신도 힘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은 천국 소망을 갖고 있으므로 이 땅에서의 고통을 이겨내가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무엇을 손에 쥐고 또 이뤄내고 성취하고 하는 것에 최종 목적을 두면 너무너무 힘들어서 못 살아요.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만족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쳐서 못 살고요. 너무 고통이 커서 살아내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재정적으로 안정이 돼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모아놓은 돈이 있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아닌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매우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도 이겨나가시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얼마 전 어떤 분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미국에서 우리 흔히 미국 백인들이 멕시칸이나 흑인들한테 free ride 이말 하거든요. 무임승차다. 자기들이 쇠가 빠지게 벌어서 세금을 내면 그들이 무슨 의료비 정부에서 제공해주는 의료 혜택 공짜로 하는 거 그런 거라든가 그 밖에 여러 가지 복지를 그들이 노동도 하지 않으면서 누린다. 뭐 이렇게 하면서 무임승차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약간 시각의 조정이 필요한 생각이고요. 제가 어느 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같은 경우가 사실은 무임승차가 꽤 있다. 제가 한국에 있더라면 제가 딸이 셋이 있는데 말이죠. 여러분도 아시죠? 과연 제가 대학을 보낼 수 있었을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와 제 아내의 직업이 그렇게 수입이 있는 직업이 아니거든요. 블루 칼라예요, 블루 칼라. 와이 칼라가 아니라. 수입이 많지 않아요. 계속 버퍼링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유, 답답한 일입니다. 어떻게 목소리도 버퍼링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 그 다수인 백인들 있잖아요. 이 백인들이 빵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하면서 투쟁했던 게 있어요. 그렇죠? 삶이 최소한의 것은 보장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의료하고 교육, 교육이 고등교육까지죠. 이것은 누구에게나 어느 인종에나, 그러니까 인종 가리지 않고 성별 가리지 않고 그 사람의 종교 그거 가리지 않고 그 사람의 성적 정체성,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동성연애자냐 아니냐도 가리지 않고 최소한도의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것으로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인권과 교육, 아니 의료 혜택과 교육이거든요. 교육은 고등교육까지, 12학년까지를 무료로 시켜주는 거죠. 여기에다가 또 여러 제도들이 있어서 대학교에도 말해요. 학비가 한국하고 비교도 안 되게 비싼데, 그래도 이런저런 방법으로 보낼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제도들을 마련한 것이 미국 조상들이거든요. 우리 신자들이 흑암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일이 구체적인 일 가운데 하나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제도를 새로 만들고 혹은 개선하고 법들도 만들고 장치들도 고안해 내고 해서 좀잘살수 있게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휴먼 라이트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인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가 구체적으로 아프면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돈이 있는 사람이든지 없는 사람이든지. 그다음에 최소한의 교육, 그것이 12학년 정도까지는 미국에서 얘기하고 대개가 유럽의 선진국들에서는 그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 초등학교까지였다가 중학교로 확대가 됐죠. 이걸 고등학교까지 좀 확대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처럼 이런 일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면서 하는 거죠, 신자들은. 그렇죠. 그것이 흑암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몸짓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인사를 나누면서 시간이 무척 많이 지나갔군요.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기도를 공부할 텐데, 먼저 광고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들, 우리가 구제를 하기로 했잖아요. 아직 구제, 대상을, 선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저는 미국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꼭 작은 자교회 회원뿐만이 아니라 비밀의 제 애청자 여러분들이 나서서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비밀의 제이 유튜브나 팟빵 게시판에 좀 의견을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작은 자 회원분들은 단톡방을 통해서 또 저에게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톡을 주시면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 집사님께서 한번 알아봤는데, 먼저 구체적으로 얼마를 할수 있는지를 말해라 그랬다는 거죠. 이제 동해 뭐 구청 이런 데 가서 알아보셨나 봐요. 그러면 그 자기네 지역에 있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명단을 줄수 있다, 소개를 시켜줄 수 있다, 그랬다는데, 먼저 우리가 정기적으로 얼마가 거치는지를 봐야 돼요. 첫 달에는 많이 거쳤는데, 지금 제가, 이제, 한 달에 2번 정도 15일하고 마일일에 은행 잔고를, 조카한테 얘기를 해서,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 15일 동안은 많이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비밀의 제를 들으시거나 작은 자교회 회원이 되셨던 분들은 왕년에 헌금의 중독 다 되셨던 분들이잖아요. 십일조도 다들 하셨던 분들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이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제하시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구제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좀더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말이에요. 그 구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움직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책상에서 생각하고 책상에서 계획해서 그저 흙뿌리듯 던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제 대상은요. 선정을 매우 잘 생각해서 유념해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하면 뭐 한두 번 던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장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구제 대상을 선정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좀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요,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공부할 텐데, 오늘은 여러분, 갈렙 아시죠? 갈렙. 갈렙하고 야베스의 기도, 갈렙의 간과 야베스의 기도를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어오셨던 갈렙의 그 요청이 있지 않습니까? 갈렙의 요청과 야베스의 기도에 혹시 다른 점이 있나를 우리 살펴보시자고요. 이 갈렙과 야베스의 기도는 굉장히 유명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또 갈렙이나 이 야베스가 했던 기도가 사실은 같은 기도인데 이런 것들의 참 의미, 즉 구약의 이런 실제 예를 통해서 이 실제 예가 원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원리라고 하는 그리스도,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실제 성격의 기도를 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좀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갈렙 아시죠? 갈렙. 이 갈렙을 보면 먼저 오늘 들어오신 분들 볼까요? 오늘 버퍼링이 심하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보니까 스트리밍 스테이러스가 bad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난주는 굉장히 좋았는데 말이죠. 이번주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많이 심한가 봐요. 참기쁨님이 오늘은 성경 공부 안 해요. 이거 지금 비밀 해제를 하고 있는데 뭐 들어오셨잖아요. 이거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매주 일요일날 여러분들 갈렙을 보면 여러분 이전에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뭐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그렇죠. 모세가 명령을 했어. 열두 지파에서 각 한 명씩 뽑아서 땅에 들어가서 저 땅이 기름진 땅인지 척박한 땅인지 거기가 그냥 장막이 있는 그 지역인지 아니면 요새인지 뭐 그런 것 좀 잘 탐지하고 와라 이랬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빼고 나머지는 부정적으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특징적으로 말했던 것이 거기가 크고 견고한 성이 있었고 또 장대한 아낙 자손이 있었다. 자기들은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벌레 같았는데 그들이 보기엔 어떻겠느냐 동일했을 것이다 라고 라는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땅은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렇게 말을 하죠. 뭐 버퍼링이 너무 심하군요 지금. 이걸 어쩌면 좋아. 그리고 이런 강구를 하죠. 이게 이제 여호수아 앞에 나가서 요단강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요단강 동쪽에는 잘 생각이 안 나네.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입니까? 그 두 지파가 거기를 유업으로 받죠. 그렇죠. 유업으로 받고 그다음에 므낫세 지파인가? 이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반. 그렇죠? 반이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이 거기를 유업으로 받고 지파가 혹시 이름이 틀려서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 서편에 거기에 이제 나머지 지파죠. 그러니까 몇 개가 되나? 아홉 개 지파하고 그 므낫세 지파의 반. 거기가 이제 그 유업으로 받을 건데 그때 말을 하는 거죠. 그 갈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을 하는 거죠. 당신도 기억을 하지 않느냐? 당신도 듣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그 본문을 한번 가볼까요? 본문이 그게 여호수아 14장에 있어요. 여호수아 14장 12절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의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은 이미 정복을 했고 이제 서편으로 진행해 나갈 때에 유업을 내게 주시오라고 하는 유다 지파 중에 갈렙이 그렇게 요구를 했던 거죠. 그것이 가사에는 어떻게 나왔죠? 가사에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죠. 여러분 정말 죄송해요. 오늘 정말 법버릇이 너무너무 심한데 이 노래가 엄청 히트를 쳤어요. 엄청 그렇죠. 이게 80년대 말 노래입니까? 90년대 초 노래입니까? 그런데 90년대 어마어마하게 히트를 쳤죠. 어마어마하게 히트를 쳤는데 이때 말이에요. 신학교에서 대개의 뭐 성경의 각 과목이라든가 또 교리를 다루는 조직신학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물론 주요 과목이긴 한데 이런 것과 더불어 오히려 더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실천신학이에요. 실천신학. 그때 아마 교회 성장학이라는 것이 막 만들어지고 리더십 이론들을 무지하게 배우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이제 80년대 들어오면서 좀더 수가 많이 늘어나고 90년대 들어오면서 돈이 더 많아지면서 몸집이 굉장히 커졌단 말이에요. 커지면서 이런 것들이 딱 아기가 맞물려진 거죠. 그렇죠? 이와 같이 성장을 이루었고 또 이뤄내고 이루고 싶은 이 마음을 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돈이 좀 넉넉해지면서 외국의 눈길을 돌리기 시작해서 선교한국 이런 이름하에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그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선교사들을 엄청 내보내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모개 교회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아시는 유명한 그 선교의 중심을 두었던 그 교회 같은 경우는 뭐 이름을 대죠. 뭐 온누리 교회 같은 경우는 한국의 침례교단에 속한 모든 침례교회가 보낸 선교사 숫자만큼 한 교회가 그렇게 많이 보냈단 말이에요. 마구마구 내보냈죠. 그때 이제 이 가사가 맞아 떨어졌고,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전부 다 가슴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그랬단 말이에요. 또 있죠,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 이 야베스의 기도는 사실은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어느 미국 목사겠죠. 그 사람을 통해서 유명하게 됐지만, 사실은 잘 몰랐었죠. 옛날에는 아마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야베스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꽤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만큼 야베스의 기도는, 그러니까 야베스가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아주 짧게만 돼 있다는 거죠. 역대상에 있잖아요. 물론 야베스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서의 야베스는 여기저기 등장을 하지만 야베스라는 사람으로 이렇게 있는 건 그 여기밖에 없어요. 그 여러분들도 성경이 있으시면 그 댁에서 차 운전 중이 아니시라면 댁에서 그 이 방송을 들으시면 한번 찾아가 보세요. 역대상 가볼게요. 역대상 역대상 역대상 14장 10절에 있네요.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이렇게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간구하였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주셨다. 이게 역대상 4장 10절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구절도 참고로 읽어드리면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불렀다. 야베스, 그의 어미가 지었어요. 대개가 한국처럼 유대인들도 이름을 아버지가 지었는데 이건 어머니가 지었어요. 이것으로 보아서 어쩌면 그 아버지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뭐 그렇죠. 버림을 받았거나 혹은 뭐 이방인의 뭐 강간에 이어서 생긴 아들이거나 뭐 구체적으로 뭐가 없으니까 그냥 뭐 이렇게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딱 그렇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인 것만은 분명하고 그래서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다. 이건 단순히 산고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산고는 다 겪는 거니까 특별히 이렇게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다라고 했으면 산통이 다른 사람보다 더 심했다. 이것 때문에 기록은 하지 않았을 거다. 그것이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어머니가 처했던 상황이 말도 못하게 고통스러웠고 그 고통 가운데 난 것이다. 물론 그 포로기를 겪고 하는 때였으니까 뭐 그것도 고통이라면 고통이었겠죠.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이 그 야베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야베스가 그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는데 이가 기도를 한 거죠.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이게 그 NIV 보면은 cried out to the God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쳤다는 거죠. 그냥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소리쳤다. 그리고 You bless me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신이 복을 주시려거든 이거죠.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이게 아니라 복을 주시려면 enlarge my territory 이러거든요. 내 territory 내 경계를 넓혀 주세요. 크게 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가 아니라 나에게 복을 더해 주시려면 복을 주실 거라면 내 영토를 넓혀주시고 똑같죠. 갈렙의 기도와 갈렙이 주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 유업을 그 산지를 그 산을 나에게 주십시오 한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똑같아요. 여기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야베스 기도는. 여기까지만. 그러면 우리가 오늘 제가 제목을 기도, 그리고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여러분,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 그, 산상수훈이라고 예수께서 직접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면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것도 제가 잘 못 외운 사람이니까 가서 볼게요. 마태복음 5장. 온유한 사람이 받는 복이 있었어요. 온유한 사람. 가서 볼까요? 온유한 사람. 아, 5절에 있네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가면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도 같죠? 그렇죠? 땅을 차지한다는 거죠? 갈렙도 땅을 바랬고요. 그 유업은 땅이었잖아요. 요단강 서편의 어느 지역. 그래서 뭐, 유다가 차지했던 그 지역이 쭉뭐 이렇게 설명이 되죠. 저는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 지명 이름이 나오는데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고, 여러분들도 그 지명 하나하나 공부하실 일이 없습니다. 한번 궁금하시면 지도 찾아보시면 되고요. 인터넷에 지도가 잘 되어 있으니까, 아, 이 정도구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정도구나. 근데 뭐 남쪽 어디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죠. 이집트의 북동쪽까지 포함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인데, 이와 같이 그 땅을 달라고 했던 거예요. 땅을. 갈렙이 그 땅을 하늘 유업으로 내게 달라. 그렇죠. 아, 땅을 유업으로 달라 이랬던 거고, 하늘 유업이 아니라. 그 다음에 야베스도 내 테러토리, 내 지경, 내 땅의 경계를 넓혀주세요. Enlarge my territory. 이랬단 말이에요. 아, 여러분, 비밀의 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으셨으니까, 제가 이거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제가 할 다음 말을 이미 짐작을 하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 짚고 넘어가시자고요. 구약에 기록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장수. 그러니까 크게 네 가지 정도의 복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던 거. 물론 작게 더 있지만 크게는 네개 정도. 뭐가 있냐면 이와 같이 땅. 땅에 관한 것이 있고, 나라에 관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장수에 관한 것이 있고, 후손에 관한 것이 있어요. 이 대개 복을 구했는데, 이네 가지 종류의 복을 구했단 말이에요. 땅, 나라, 장수, 후손. 이렇게 네개 정도의 크게 나눠보면,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것도 있죠. 근데 대개 이런 복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 땅 이야기에, 땅. 땅 말고도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에 대한 간구가 무엇을 말을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신약의 의미로 어떻게 설명을 할수 있느냐, 어떻게 의미를 지을 수 있느냐를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땅도 동일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 온유한 자, 이 온유가 뭐죠? 온유가, 그러니까 모세에게 말했던 거예요. 모세에게. 그 모세는 그 온유함이 땅에 그 누구보다도 승하더라. 더 온유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더 온유한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이 모세가 온유했다라는 칭찬을 들었을 때왜 그랬냐면, 하느님 앞에서 겸손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그 절점에 일꾼으로 쓰시려고 했을 때는 네 가지 objection. 나는 못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느님과 그런, 그 말을 하고 난 이후에 가긴 가죠, 이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가고 나서 그 이후에 모세는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신뢰에 따른 순종, 그걸 어떻게 말을 해놓고 있냐면, 모세가 굉장히 온유했더라. 지상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땅 위에 그 누구보다도 그 온유함이 더했더라. 이렇게 말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데 땅을 얻을 것이다. 맞죠? 온유한 사람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여기서 온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온유, meek죠. meek. 순한 거예요. 하느님이 말씀하셨을 때 뾰족하게 대들지 않았던 거죠.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랐던 거죠. 그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그런데 그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땅을. 그렇죠? 땅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태복음 이게 5장인데 6장 가보실래요? 6장 가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죠?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 개역 한글인가 개역 개정으로 이런 거라서 이렇게 하지 말고 10절에 가보면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땅에서 당신께서 신이시여 당신께서 하늘에서 이루신 그 뜻을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거죠. 그게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땅을 물리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뭐 경계를 계속 확장해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차지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부동산이라고 하는 그 땅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 위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복음화시키는 거죠. 이게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땅을 유업으로 받겠다라고 하는 것도 내가 땅대기 한 평이 없거든요. 아시지만. 그러니까 내가 그 정복전쟁에 큰 공도 세우고 또 하나님께서도 약속해 주셨으니 그 땅대기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구약에 있는 의미가. 그래서 가나안 땅은 말씀드린 것처럼 낙원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낙원을 성취하겠다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그 Rivers of Babylon이라는 노래 아십니까? 보니엠 아마 제 그 나이쯤 되시는 분들 전후로 얼마쯤 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웹사이트에도 제가 이 노래를 갖다 놨거든요. 근데 몇년 전에 이 보니엠이라는 그 그룹이 한국을 방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공연도 하고 그랬다는데 흑인이에요. 흑인인데 그 아프리카 흑인이 아니라 뭐, 이, 그, 중남미 이쪽에도 흑인이 있거든요. 약간 좀 달라요, 흑인이. 이렇게 색깔도 다르고, 골격도 좀 다릅니다. 그런데, 그냥 백인 기준으로 우리가 흔히 말을 하잖아요. 백인이 만들어 놓은 기준으로. 그래서, 그런 골격을 가지고 있고 하면 이제 흑인이죠. 색깔은 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거보다 더, 그, 좀 진한 사람이 있어요. 진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골격, 그걸 가진 사람은 백인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인도 사람 같은 경우. 그리고 미국에서도 보면 좀 색깔이 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백인이에요. 그런데, 골격이, 그리고 머리가 이렇게 곱슬곱슬하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흑인이라고 하죠. 근데, 그쪽 흑인 같은데, 뭐, 그 출신이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겠어요. 자메이카인지 뭐,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레게 같은 것도 있고 다른 노래들 보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저기 뭐야 빌보드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음원 차트가 많이 있지만 옛날엔 빌보드가 있었잖아요. 미국의 순위에 빌보드 차트 1위를 했던 노래예요. Rivers of Babylon이라는 노래가 1위를 했던 노래인데 이게 제가 어렸을 적에 들은 노래인데 잘 몰랐어요. 이게 크리스천 뮤직인지 이게 성경 내용을 담은 건지 몰랐어요. 읽어드려 볼게요.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그 바빌론 강가에 우리는 앉아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뭐 예 노래를 못해가지고 we wept when we remembered Zion. 그렇죠. 우리가 시온을 기억했을 때 우리는 굉장히 we wept, 슬펐다는 거죠. 굉장히 슬펐다는 거예요. 그걸 반복을 합니다.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Yeah, yeah, yeah, we wept when we remember Zion. 이렇게 반복을 해요. 시온을 생각을 하면서, 시온을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떠올리니까 시온성 예루살렘을 말을 하는 거죠. 그걸 떠올리니까 굉장히 슬펐다는 거죠. 그냥 sad이 아니에요. wept. 굉장히 슬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가사가 when the wicked carried us away in captivity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악이 우리를 사로잡아 갔다라는 거거든요. 악이 우리를 사로잡아 갔다. 이게 포로 시대의 유대인의 심정을 담은 노래란 말이에요. 그렇죠? 포로 시대의 유대인들의 심정을 담은 노래. 악이 여기서 이게 후렴구인데 이걸 계속 많이 반복을 해요. When the wicked 악이 carried us away in captivity. 우리를 사로잡아 갔다. 이렇게 직역을 하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서 의역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떠올리면서 굉장히 슬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required from us a song. 그리고 now how shall we sing the Lord's song in a strange land? 이 낯선 땅에서 주의 노래를 우리는 부른다. 어떻게 부를 수 있을까? 이렇게 말을 하죠. 탄식조로 말을 하는 거죠. 부른다가 아니라 탄식조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Now how shall we sing the Lord's song in a strange 이 낯선 땅에서 주의 노래를 우리가 어떻게 부를 수 있으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야베스의 기도는 야베스의 엄마가 고통 중에 야베스를 낳았어요. 고통 중에 야베스를 낳았고 야베스가 그런저런 상황 가운데에서 드린 기도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 지경을 넓혀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땅대기를 내가 좀 가지고 싶으니까 이 말씀이 아니겠죠 여러분. 그렇죠. 역대기는 에스라가 썼어요. 에스라. 여러분 에스라가 학사죠. 그러니까 뭐 공부를 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공부를 하는 사람. 여러분 포로기안의 성경의 세 중요 인물 아세요? 포로기안의 세 중요 인물. 느헤미야 있죠. 느헤미야. 그다음 수룹바벨 있고. 느헤미야와 수룹바벨과 더불어서 한 사람 또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에스라예요. 이 에스라는 포로기안 이후에 율법을 좀 가르치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이죠. 이 사람은. 그리고 포로 기간 중에도 이 사람의 그와 같은 율법에 관한 그 연구, 그 다음에 그 박식함 때문에 그 당시에 이방 나라 왕까지도 뭐죠? 아스닥? 뭐 이런 비슷한 이름이 있죠. 그런 왕이 있어요. 그 왕까지도 인정을 했던 그 정도의 사람이에요. 에스라가. 근데 이 에스라가 역대기를 썼거든요. 이 에스라가 쓴 거예요. 에스라가. 그 에스라가 이 야베스의 기도를 픽업을 한 거죠. 픽업을 해서 기록으로 남겨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어쩌면 굉장히 예민한 성격의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 스쳐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 스쳐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역대기에 있는 기록이 열왕기에도 있거든요. 근데 열왕기에는 기록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아무튼 이제 요게 잠깐 아주 매우 조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에스라가 픽업을 했고 그 이후에 미국의 유명 목사 누군가가 이 야베스 기도를 선교를 했고 또 노래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확 퍼졌던 거죠. 그리고 한국에까지 알려지게 됐고. 그런데 이것이 제가 유튜브나 네이버에 들어가서 야베스의 기도 설교 이래가지고 찍어서 넣어봤는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은데 뭐 제대로 들어보진 않았어요. 뭐라고 설계했는지 모르지만 이전에 제가 살고 있는 달라스에서 야베스의 기도 가지고 난 설교를 할 거다라고 했던 알고 지내던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야베스의 기도를 설교를 했는데 좀 안타까웠었어요. 안타까운 건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와 같은 그 일들이 벌어진다로 딱 그냥 해버려 가지고 좀 그랬죠. 네, 제가 리버스 오브 바빌론이라는 노래를 소개를 시켜드린 거는 전후 배경 그리고 정황을 좀 이해시켜드리고 싶어서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야 야베스의 기도의 본뜻을 우리가 알수 있어서 그랬던 겁니다. 시편 137편에 가보면, 여러분, 시편 137편 가볼게요. 시편 욥시잠전 그러니까 욥기 다음에 시편 137편에 가보면 그 조금 전에 제가 리버스 오브 바빌론 그거 가사를 알려드렸잖아요. 여기에 똑같아요. 1절 보시면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러니까 by the rivers of Babylon 이거 있잖아요. 이게 영어로 보니까 이게 가사가 똑같군요. 지금 보니까 여기 영어로 보니까 by the rivers of Babylon we sat and wept when we remembered Zion 이렇게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 가사가 영어 가사를 그대로 땄군요. 그대로 딴 거예요. 1절, 137편 1절, 이걸 그대로 딴 거네요. 그리고 4절쯤에 가서 보면, 3절에 보니까, 우리를 사로잡아 온 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를 사로잡아 온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로 잡혀갔었을 때의 상황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 137편이. 그렇죠? 그리고 4절에 가서 보니까, 3절에 참, 이어서, 우리를 사로잡아 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저희들 흥을 돋구어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저희들 위하여 불러보라고 하고 있다. 이렇게 3절에 말을 해요. 그런데 4절에,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이것도 가사가 똑같군요. How can we sing the songs of the Lord while in the foreign land? 이렇게 말을 하고 있군요. 이게 NIV인데, NASB 볼까? NASB는 뭐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가? NASB도 똑같군요. NASB도 똑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가사에서는 foreign land가 아니라 strange land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 가사 보니까, 악이 우리를 포로로 끌고 갔고 잡혀 끌고 갔고 그 다음에 required from us a song 그들이 3절에 읽어드린 것처럼 노래를 부르라고 하고 흥을 돋구기를 요구하고 막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now how shall we sing the Lord's song in a strange land? 우리가 이 낯선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어떻게 부를 수 있으랴라고 탄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시편 137편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1절서부터 4절까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9절까지인데 137편을 보면 7절서부터 보면 주님 예루살렘이 무너지던 그날에 에돔 사람이 하던 말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그 기초가 드러나도록 헐어버려라 하던 그 말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 에돔 사람의 패역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거죠. 예루살렘이 무너지던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벽이 훼파되던 그날에 에돔 사람이 했던 그말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하고 하면서 그 기초가 드러나도록 완전히 훼파해버려라 라고 했던 그 말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고 7절에 8절에는 멸망할 바벨론 도성아, 네가 우리에게 입힌 해를 그대로 너에게 되갚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결속을 신앙적으로 요구를 하는 거죠. 그리고 9절에 네 어린아이들을 바위에다가 메어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완전히 그 심판받을 것임을 이와 같이 말을 하고 있어요. 8절 9절에. 그러니까 바벨론 멸망을 믿음으로 바라본 거죠. 이 137편을 보면. 그런 거죠. 137편을 보면. 이런 의미로 학사 에스라가 야베스의 기도를 픽업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갈렙도 마찬가지예요. 갈렙. 갈렙의 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갈렙의 땅도 그저 땅 따먹기로 여전히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그 기복신앙에 따른 해석이 여전히 살기 등등해요. 제가 왜 살기 등등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성경의 문학적 표현은 죽인다고 표현을 하고 해친다고 표현을 해서 그래요. 잘못 가르친 그것이 죽이고 해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와 같은 기복신앙적 해석이 매우 살기 등등해서 야베스의 기도나 갈렙의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해요. 그 선교 한국을 부르짖으면서 말했던 것도요. 정말 그 하느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다시 말씀을 해서 하느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넘친 같이 온 세상에 편만하게 퍼질 것이다 라고 하는 자신의 거룩함, 완벽함이 인류 사회에 확산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종교적 영향력 확대 정도로 해서 우리는 이만큼 선교하는 나라야 라고 하면서 흡사 기업들이 문어발 확장하듯이 자꾸자꾸 선교사를 내보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주의 도를 깨달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람들이 주의 도를 살아낸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선교지에 가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선교사님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냥 많이 양떼기로 그 선교지에 가서 모진 고생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다시 사는 그런 비밀을 전했는가? 이건 의문이라는 거죠. 이게 왜 의문이죠? 자연스럽게 드는 의문이냐면 이게 왜 합리적인 의심이냐면 자금의 2017년도 대한민국 교계가 보이는 모습을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 교회에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선교사가 나갔어요. 선교사로. 그러면 그들이 전하는 것은 뭐겠느냐. 2017년도 대한민국 교회에서 전해지는 그 메시지를 가서 전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저는 그리고 약간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 미국의 IMB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에서 버디 블락이라고 하는 인도 차이나 반도 그러니까 다섯 개 나라가 있죠. 태국은 약간 다르지만 아무튼 태국 포함해가지고 나머지는 다 문이 닫혀 있어서 그래요. 태국은 좀 열려 있지만 태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버마 이 다섯 나라 여기 버디 블락이라고 하거든요. 버디 블락인데 브리즘의 그 앞에 브리하고 그 다음에 블락 있잖아요. 블록 그렇죠. 뭐 어느 지역을 블록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런데 아무튼 막힌 데죠. 그래서 거기를 그 불교로 불교 지역 불교로 막혀 있는 그래서 버디 블락 그러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선교의 핵심 지역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로 이제 간 거죠. 거기로 가는데 거기서 보니까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베니인이고 한국의 조용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교회를 이렇게 현지 교회를 갔잖아요.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는 교회가 한 군데도 없어요. 단 한 교회도 없었어요. 힘들게 신앙생활이라는 것들을 영위하고는 있어요. 가난하니까. 그런데 한 군데도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데는 없어요. 그리고 더, 제가 웬만해서는 집회에 강사로 가지 않았어요. 목사 후보생들만 가르쳤는데, 처음엔 뭣도 모르고 했지만, 나중에는 안 했는데, 간청이 있어서 한 군데 가서 했어요. 그래서 대신에, 저기 멀리 시골로 떨어진 데로 가서 이제 했는데 말이죠. 그때에 저랑 같이 그 현지인 여자 목사가 초청을 받아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전에 사업을 했는지 좀 부자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부모들이 부자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돈을 이만큼 지폐를 꺼내서 말해요. 흔들면서 예수 믿으면 이렇게 부자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특별 집회에 모여가지고. 근데 그때 모였던 사람들이 공장 다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죠. 한국도 옛날에 공장 다녔으면 가난했잖아요. 그렇죠? 미국 공장 다녀도 꼭 가난한 건 아니지만 자동차 뭐 생산 공장 그런 데 다니면은. 근데 이전에 한국은 다그 노동 집약형 공장들이었으니까 가난했단 말이에요. 베트남도 동일한데 그 가난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예수를 전달한다라고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부자가 될수 있어!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러니, 조용기가 가장 유명하고, 베닌이 가장 유명한데, 그들이 절대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있더라고요, 그 나라. 그러니, 뭐, 제가 가가지고, 성령에 대해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마치고 나면은 요청이 있어요. 성령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달라고 해서 다음에 성령을 다룰 겁니다. 성령은 참 말이 많은 거예요. 오순절, 그러니까 은사주의 교회에서 말하는 성령하고, 복음주의 사이드라고 하는 데서 말하는 성령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이 많아요. 말이 많은데, 아무튼, 그걸 할 건데, 그 성령, 뭐, 이렇게 하면서, 이상한 그 결론을 막 도출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서 태어났고 자라났고 성장해서 선교사로 그 교회에서 파송한 그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전할까? 그리고 막상 현지에 가서 보니까 제 눈으로 직접 목격한 것이 그랬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과연 그들이 과연 바른 그 복음을 전하고 있을 것인가 의문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의 네 가지 땅, 나라, 장수, 후손 이네 가지의 커다란 실체적인 복을 구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해석을 좀 다르게 해야 하는데 오늘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갈렙의 기도 그리고 야베스의 기도를 가지고 와서 보니까 갈렙도 땅을 달라 유업으로 그 땅을 내게 달라 이랬고 야베스도 내 땅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기도를 드려야 할 것인가?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 땅을 내게 주셔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기도를 드릴 이유와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제 그 의미를 알았으니 우리는 그 의미를 아는 사람으로서 그러한 세대, 제네레이션에 살잖아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경륜으로 일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도 이제 더 이상 그 땅을 내게 주옵소서, 그 땅을 내게 유업으로 주옵소서라고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몽골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무슨 템포리 지역을 놓고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의미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템포리 지역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는 것처럼 템포리 지역의 아프가니스탄을 내게 주시옵소서, 타잃스탄을 내게 주시옵소서, 우즈베키스탄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버디블락에 버마를 내게 주시옵소서, 몽골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 그렇죠? 우리는 믿음으로 뭘 고백해야 해요? 그분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편만하게 퍼질 것임을 우리가 믿는 거죠. 믿고 그분의 말씀을 들고 여러분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거기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고 그 땅이 여러분들 땅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지 A지역, B지역, C지역을 특정 그 어느 지역을 배당받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필요 없어요. 템포리 지역이나 버디블락이나 무슨 뭐 이런 거 이런 거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을 하셔서 그 지역에 가시는 거죠. 그 지역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살아내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는 거죠. 죽어서 다시 사는 비밀을 몸소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것은 뭐죠? 죽기까지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지. 우리가 이제 더 이상의 이와 같은 야베스의 기도, 갈렙의 기도를 우리가 들을 이유는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기도를 할 것이냐? 어떻게 기도를 할 것이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제자들의 기도대로 하는 거죠. 그렇죠? 제자들의 기도. 그래서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또 말도 많이 하지 말고 누가 듣도록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향해서 기도를 할 것이며 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그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신이시여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러니까 그 킹 제임스 번역을 하면 Thy kingdom comes 그러니까 그 나라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야베스에 복을 주시려거든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 지경을 넓혀주세요의 신약 언어의 기도는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여 주시며 갈렙이 내 그날에 여호수아여 당신도 들으셨거니와 주께서 약속하신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던 그 기도를 사실은 그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강구임으로 하나님께 하는 기도와 마찬가지인데 그와 같은 것들은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로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우린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해 주시며 나를 통하여 그리고 하늘의 그 뜻을 하늘에서 다 이루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기도를 드리는 거죠. 더 이상 여러분 야벳의 기도를 하면서 첫 번째 물리적 지경을 확장하기를 기도하시지 말아야 하며 두 번째 그것이 종교적 의미라고 할지라도 종교적 의미가 아닌 이와 같은 뜻 있잖아요. 정말 하늘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그 지형을 넓히는 거거든요. 야베스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포로기에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 지역에서 그와 같은 놀림을 당해서 주의 노래를 내가 도무지 부를 수 없고 예루살렘 즉 시온성을 생각만 할 때 내가 슬픔에 복받쳐서 어쩔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그와 같은 신앙을 회복함으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 그의 지경을 어떻게 넓히냔 말이에요. 땅을 달라는 소리가 아니었잖아요. 야베스 지금 보니까. 그렇죠. 예루살렘 회복과 성전 회복이란 말이었단 말이죠. 이게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하는 거였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비옥했던 고센 지방에서 나와서 사막을 두루돌아 그 이집트를 탈출했던 목적이 뭐였죠? 이집트를 탈출했던 목적이 사흘 광야길을 걸어서 하나님을 신앙하고자 했던 거였잖아요. 그렇죠? 사흘 광야길을 걸어서. 그런 것처럼 그 비옥하고 그 육신적으로 매우 비옥했던 그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영적으로 적과꿀 이후로는 실질적으로는 사실 일부 지역만 빼고 척박한 그 땅으로 38년을 삥 돌아서 입성하는데 그 가나안 땅이 낙원을 상징하고 있고 그 낙원을 욥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 땅에서는 성전 회복과 시온성인 예루살렘성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라고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습니까? 모나쿠스님, 내 땅의 구역을 확장해달라는 야베스의 기도가 마치 남의 땅밖에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왜죠? 이런 거 실제로 지금도 하고 있죠? 이런 거. 그렇죠? 지금도 뭐, 그 신앙 좋다고 하는 사람들 끌고 가가지고, 그 뭐, 교회, 내가 저 교회를 꼭 얻을 건데, 정말. 저 이런 그 말하는 걸 진짜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게 CD에서 들었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 달라스 지역에 온 유명 강사 거기에서 들었나 아니면 제가 뭐 다른 데서 들었는지 뭐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아무튼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제가 접할 수 있었으면. 근데 그 사람이 그 자신의 이전의 교회 성장 이걸 말을 하면서 그 교인들하고 저 교회는 내 거라는 그 확신이 들었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교인들하고 가서 그 교회를 뺑뺑 일곱 바퀴 돌았다는 거죠. 결국 그 교회를 손에 얻었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또 한 사람 있다.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여기 미국에 있었던 어떤 목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신학을. 거기에서 알게 된 목사님인데, 그분도 똑같은 얘기를 옛날에 하셨어요. 자기가 교인들을 데리고 일곱 바퀴를 뺑뺑뺑뺑 돌았대요. 매일같이 가가지고 그게 내 거니까 당신들 나가야 해 이랬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뭐 6개월인가 8개월 후에 그 교회가 망하더래요. 망하고 자기가 거기를 들어가게 됐더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A교회를 망하게 하면서 B교회를 흥하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말, 이거 정말 땅 밟게 한 거. 이게 야베스의 기도, 갈렙의 기도 같은 거에 대한 정말 완전한 오해. 오해도 이렇게 완벽할 수 있을까요? 완벽한 오해가 불러온 참사죠. 영적 대참사입니다. 오늘은요, 이와 같이 구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가. 를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에 있는 것들, 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런 거를 막 실질적으로 지금도 기도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복복복 하면서 이 땅에서, 소원성취, 무병장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로 이해를 하고, 인식을 하고, 교회에 가서도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신자로서 실천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경우가 사실은 보이더라. 그것도 상당히 많이 보이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제가 특정해서 뽑아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고 신약의 언어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그 신약의 언어로 말을 할 수 있는 존재이니까 이제 그런 구약에 담겨져 있는 실제 경험을 맞닥뜨리더라도 그 의미를 깨달아서 이와 같이 마태복음 5장 6장에 걸쳐서 말을 하고 있는 Thy kingdom comes,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여러분들이 물리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긴다고 할지라도 그 물리적 변화가 궁극적 목적도 아니고 최종적으로 초점을 맞춰야 할 것도 결코 아님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서 여러분들의 사회적 위치가 변하고 또 여러분들의 사회적 위치가 더 높아지고 더 넓어지는 일이 그것이 야베스의 기도처럼 그 문자적으로 확장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은 신앙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은 그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물리적 지경이 확장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아무 의미가 없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이생의 자랑거리에 불과할 뿐 여러분들의 증거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여야 할 믿음은 전혀 아닌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기도를 할 때 갈렙과 같은 땅을 설사 성취한다고 할지라도 갈렙이 성취한 것 같은 땅을 여러분들이 물리적인 땅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갖고 가는 것으로 그만두면 아무 의미가 아니라 아무 의미가 없고 여러분들이 그 땅을 가짐과 동시에 여러분들의 하늘 영광을 하늘 뜻을 하늘 섭리를 그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고 드러내기에 애를 쓰고 실천해내가고 결국 주님 안에서 성취해내가도록 애를 쓰고 하다 보면 또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고 또 마음이 약해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를 하며 하나님 내게 능 주시고 힘 주시어서 주님이 뜻하는 바를 이뤄내가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신약 언어의 기도를 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할게요. 키다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땅 밟기를 하면 그곳에 산 사람은 어떡하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를 위해 혹은 누군가를 위해 그곳에 사는 사람을 내쫓으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도 알 수 있는데 우리는 남을 짓밟으면서 내가 취하는 걸 은혜라고 여지까지 알았다는 거죠. 남을 짓밟으면서까지 내가 취하는 거.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면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의 더 많은 물리적 땅을 확보하게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해주는 걸 의로운 일이라고 하기 때문에 아직도 성적위와 이스라엘 길을 광화문에 갖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아니죠. 남을 짓밟고 남을 심지어 죽이면서까지 내가 물리적으로 이득을 보는 거 이거는 오히려 하나님의 죄라고 말씀하셨지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식이 대학교 가는 것 자체가 은혜가 결코 아니에요. 내 자식이 서울대학교에 가고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연수원을 지나서 인터뷰되고 그래서 판사에 임용되고 뭐 검사에 임용되고 하는 것 자체가 복이 아니에요. 그렇게 지경이 확대됐는데 확대되는 것과 동시에 그 과정서부터 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시간을 갖는 고민을 하고 그리고 그와 같은 지경이 확대되었을 때 나는 하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며 살 것인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확장된 지경을 경험하면서 그 경험 가운데서 하늘 영광을 나타내도록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기도다라는 거죠. 그것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문자적으로 여러분들이 갈렙의 기도 그 다음에 야베스 기도를 문자적으로 이해하실 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여기 더 이상 없으니까 여기까지 하는 거로 하고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